안녕하세요. 어린이 해피데이 오신 모든 분들, 그리고 우리 이 시간에 모두 참석한 해피데이 멋지고 이쁜 친구들 정말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생각하시고 사랑하세요. 그거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나갔네 나갔네. 어? 무엇이 나갔다는 걸까요? 오늘 새 찬양 속에서 한번 알아보죠.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나갔네 나갔네. 나의 모든 짐이 나가는 소리군요. 나의 모든 걱정, 어려움, 또 내가 지은 죄 모두까지요. 다 나가는 소리예요.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평화로워졌는데요. 근데 어떻게 이런 것들이 나갔을까요? 예수님이요! 오, 선생님 귀따가워요. 해피데이 친구들이 정답을 잘 이야기해 주었네요. 그래요. 우리의 모든 죄를, 모든 어려움을 가지고 가신 분은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이지요. 오늘 처음 이 소식을 들은 친구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이 깨끗해지고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거예요. 그분은 우리 친구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사신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나갔네 나갔네 다시 한번 듣고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해요. 여러분은 진짜 꽃과 가짜 꽃을 한 번에 구분할 수 있나요? 그래요. 직접 봐서 구분하기 어려운 것은 손으로 만져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금, 은, 보석 종류는 어떤가요? 진짜와 가짜를 쉽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도 어려운데요. 하지만 감정사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겉으로는 알수 없는 사람의 진심과 거짓을 정확하게 보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 주실까요? 옆에 성경이 이미 준비된 친구들은 선생님이 성경 주소를 알려줄 테니 함께 찾아볼게요.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사무엘상은 구약에 있나요? 신약에 있나요? 그래요. 구약에 있죠?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다 찾았으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다시 한번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의미는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외모나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바르게 하도록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볼수 없어요.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외모와 표현을 통해 그 마음을 그냥 짐작할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세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외모뿐 아니라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을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말과 생각, 행동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특별히 여러분의 행동이 어떤 생각에서 비롯되었는지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니까요. 그럼 우리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 좀더 쉽게 반복해 보도록 할 건데요. 선생님이 간단한 손 동작을 이야기해 줄 테니 쉽게 따라할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내가 보는 것은 이 말씀은요. 양손을 허리에 대보세요. 양손을 허리에 댄다. 이것은 뭐라고요? 그래요. 내가 보는 것은 둘째,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이 말씀은 양손가락으로 안경을 만들어 눈에 댈 거예요. 그래요. 손가락으로 안경을 만들어서 눈에 대면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이런 말씀을 표현하게 되는 거고요. 세 번째,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이 말씀은 어떻게 표현해 보면 좋을까요? 오른손으로 눈썹 위에 그늘을 만듭니다. 그래요. 우리 친구들 잘하고 있으리라 믿어요. 네 번째, 나 여호와는 양손을 허리에 댑니다. 그러면 나 여호와는 이런 말씀을 표현하는 손동작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심을 보느니라. 요거는 이 말씀은 어떻게 표현해 볼까요? 오른손을 내밀며 손가락으로 정면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씀을 표현하는 손동작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선생님 모르겠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설명해 줄 테니까 다 함께 천천히 해볼게요.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양손을 허리에 대고요.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이거는 그래요. 안경을 만들어서 눈에 댑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그래요, 잘 기억했네요. 오른손으로 눈썹 위에 그늘을 만들고요. 나 여호와는 양손을 허리에 대고요. 마지막 중심을 보느니라. 오른손을 내밀며 손가락으로 정면을 가리킵니다. 참 잘했어요.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 간단한 동작으로 하니 정말 쉽게 잘 하는데요. 선생님 다 보입니다. 그래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한 주간 곰곰이 생각해보고 이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해피데이 친구들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그러면 이 시간에 지난주 함께 들어보았던 주의 뜻만 따른다면 이 찬양 듣고 2부 선교사 이야기로 다시 만나볼게요.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호주의 어린이들은 몇 퍼센트일까요? 궁금하죠? 선생님 궁금해요. 도대체 몇 퍼센트나 되는, 얼마 정도나 되는 친구들이, 호주에 있는 친구들이 교회에 다닐까요? 선생님도 진짜 궁금한데요? 자, 궁금해 하면서 또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영어 버전 스톱! 듣고 다시 한번 오겠습니다. 보았나요?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호주의 어린이들은 도대체 몇 퍼센트일까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 숫자를 얘기하게 되면은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기도해야 되니까 알려줄게요.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호주의 어린이들은 약 뭐라고요? 50%요? 아닌데요. 3에서 5%예요. 네, 뭐라고요? 선생님, 그렇게 작아요, 숫자가? 네, 우리 친구들. 교회에 다니지 않는 나머지 97%의 어린이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97%는 바로 교회에 다니지 않은 친구들인데요. 이 친구들은 바닷가나 공원에서 야외 활동을 하거나 집에서 컴퓨터 게임에 빠져 있다고 해요.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가도록 하기 위해 좋은 방법이 있어요. 와, 그게 뭘까요? 바로 키즈클럽과 파티 전도예요. 호주 어린이들은 다양한 파티를 좋아하고 많이 여는데요. 또이 파티에 초대받는 것도 매우 기뻐한다고 해요. 다양한 종교를 가진 어린이, 즉 무슬림, 힌두교, 불교 등을 가진 어린이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파티 전도는 매우 효과적이에요. 그럼 우리 오늘도 호주 어린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랑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호주 땅에 키즈클럽과 파티 전도가 많이 열려서 다른 종교의 많은 어린이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선교사가 되어라 찬양 듣고 우리의 코리 만나러 갑시다. 제1장 선한 목자에 대해서 들어보았죠? 여러분이 기억하는 코리는 어떤 아이였나요? 그래요. 무언가로 두려워하며 무서워했어요. 그럼 무엇이 우리 코리를 무섭게 했는지 이야기해 볼까요? 네, 맞아요. 그렇죠? 무서운 동물이에요. 하지만 코리는 성경 이야기를 통해 마음이 평안해졌는데요. 어떤 말씀을 가장 좋아했나요? 제목과도 같은데요. 네, 맞았어요. 바로 선한 목자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선한 목자는 누구를 이야기하나요? 예수님이요. 하고 우리 친구들 엄마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그래요. 예수님이에요. 오늘 선한 목자 두 번째 이야기에서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두렵지 않고 기뻐하는 우리의 코리 만나러 가죠? 함께 듣겠습니다. 코리는 어머니와 또 놀리 언니와 함께 집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어요. 코리의 얼굴은 백지처럼 창백해졌어요. 끔찍하군, 끔찍해. 그들이 집에 도착했을 때 코리는 2층에 있는 자기 방에 들어가 책장에 몸을 기댔어요. 속이 메스꺼웠어요. 눈물이 솟아났어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코리는 어머니와 놀리와 함께 그날 오후에 아주 가난한 사람들을 방문하러 갔었어요. 그들은 한 낡은 집의 꼭대기에 살고 있었는데 그곳에는 방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방에서 그들은 잠자고 먹고 요리하고 빨래하고 그 밖의 모든 일을 해야만 했어요. 그러나 코리를 아주 슬프게 만든 것은 그것 때문이 아니었어요. 더 심한 일이 있었어요. 그 집에서 태어난 어린아이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코리와 코리의 어머니, 언니는 그 방에 들어갔을 때 그 어린 죽은 아이가 요람에 누워있는 것을 보았어요. 코리와 언니는 그 죽은 아이를 잠깐 만져보았어요. 하지만 코리는 그 아이가 너무 싸늘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을 때 너무 충격을 받아서 어머니의 무릎에 머리를 파묻었어요. 갑자기 코리는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한 어느 날 모든 사람, 아버지, 어머니, 베시, 윌렘, 놀리, 숙모님들, 모든 사람들이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도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죽고 자기만 홀로 남겨진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코리야, 코리야, 식사가 준비되었다. 아래층으렇 내려오렴. 하고 놀리가 소리쳤어요. 천천히 코리는 계단을 내려왔어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코리는 타원형 탁자에 앉았어요. 하지만 저녁을 먹고 싶은 마음은 전혀 생기지 않았어요. 예, 코리야, 조금만 먹어보렴. 아직 아무것도 먹지 않았잖니. 코리는 천천히 샌드위치를 한 입 먹었어요. 그녀는 자기 주위에 둘러앉은 가족들을 둘러보고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만약 이 모든 사람들이... 아마도 코리의 어머니는 코리가 왜 그렇게 창백하고 힘이 없었는지를 이해하고 계셨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코리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마 여러분도 코리와 같은 경험을 했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어떤 것이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을 때 말이죠. 코리는 어린아이의 죽음으로 인해 여러 가지 생각으로 가득한 듯 한데요. 여러분들도 주위에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들이 함께하지 못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잠시 생각해 보는 동안 다니엘은 세 번씩 어린이 구한 찬송 함께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그날 난 놀랐네. 아버지는 성경을 집어들었어요. 아버지는 시편 46편을 읽기 시작했어요. 2절과 3절에서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적혀 있었어요. 바로 그때 코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은 항상 그분의 자녀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예수님만 들으실 수 있도록 아주 조용히 그녀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저는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제발 나의 친척들이 나와 오랜 기간 동안 함께 있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분들은 천국에서 아주 오래 있을 거잖아요. 전 그분들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날 밤 코리가 잠자리에 들었을 때 그녀의 아버지는 담요를 덮어주기 위해 코리의 방으로 왔어요. 아버지는 매일 밤 그렇게 하셨어요. 이제 아버지와 단둘이 있게 된 코리는 그녀가 두려워하고 있던 것을 불쑥 털어놓았어요. 아빠, 난 우리 가족과 친척들이 모두 죽고 나 혼자 남겨질까봐 너무 무서워요. 아버지는 코리의 얼굴을 다독거려 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코리야, 네가 기차를 타고 어떤 곳을 갈 때 내가 너에게 차표를 살 돈을 언제 주지? 2주 전에 미리 주니? 아니에요. 제가 떠나기 직전에 주세요. 그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도 똑같이 그렇게 하신단다. 어머니나 나나 혹은 숙모님이 돌아가셔야만 하면 그때야 하나님께서는 그 슬픔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신단다. 하지만 아직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단다. 코리는 안심했어요. 코리는 어린이 된 후에도 결코 아버지가 그때 해주었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아마 어떤 끔찍한 일이 일어날까봐 두려워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어도 말이에요. 여러분은 아마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죽거나 여러분의 집에 도둑이 들어올까봐 아니면 학교에 가는 길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다치게 할까봐 두려워할지도 몰라요. 두려워한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께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분은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예요. 그분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힘든 일이라도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거예요. 하지만 이런 끔찍한 일들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을 때는 여러분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요. 코리 아버지의 말씀처럼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럴 때가 있을지라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주 하나님께 이글 힘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평안한 마음을 주신답니다. 누가요? 주 예수님이요.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할 건데요. 큰 권세 주께 있으니 찬양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너는 가서 주의 몸 계단에 서 있어요. 그녀는 깨끗하게 차려입었고 검은 양말을 신고 있었어요. 단추가 달린 굽이 높은 신을 신고 있었어요. 그렇게 입는 것이 그 당시 소녀들의 옷차림이었어요. 하지만 이 소녀의 표정으로 봐서는 매우 두려워하고 화가 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녀는 마루에 똑바로 서서는 계단 난간을 힘껏 쥐고 있었어요. 나 학교 가지 않을래요. 나 학교 가기 싫어요. 나 집에 있을래요. 구리야, 하지만 학교에서는 글 읽는 법을 배우잖니? 난 벌써 읽을 수 있어요. 그러면 셈법도 배우잖아. 아빠가 나에게 셈법을 가르쳐주면 되잖아요. 학교에 가면 다른 아이들과 마음껏 뛰어놀 수 있잖니? 아니, 난 싫어요. 난 안낙순모를 도와야 해요. 그리고 내 인형 카스팔이 나를 돌봐야 해요. 무슨 일이니? 아버지가 물었어요. 아버지는 왜 그런지 알고 싶었어요. 코리가 학교에 가기 싫어해요. 라고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6살이 되면 학교에 가야지. 공부를 해야 한단다. 난 집에 있을래요. 학교 가기 너무 무서워요. 혼자 학교 가기가 무서워서 그러는 거지? 그래, 그러면 아빠랑 같이 학교에 가자. 아버지 템 부문 외투를 입고 모자를 썼어요. 그리고 코리의 손을 잡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코리는 열 손가락 모두로 계단 난간을 꽉 쥐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손가락이 더 힘이 셌기 때문에 아버지는 코리의 손가락을 하나씩 하나씩 난간으로부터 떼어놓았어요. 그러고 나서 아버지는 코리의 손을 꼭 쥐고는 그녀를 학교에 데리고 갔어요. 코리가 아버지와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볼수 있나요? 키가 크고 옷을 잘 입은 신사가 그의 어린 딸의 손을 잡고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겠어요? 코리는 얼굴이 붉어졌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난 싫어요. 학교에 가기 싫어요. 라고 코리는 울었어요. 하지만 코리의 아버지는 힘이 아주 셌고 코리가 아무리 울어도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교실까지 코리를 데려다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작별 키스를 해주고는 코리야, 12시에 학교가 마치면 데리러 올게.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사흘이 흘렀어요. 하지만 사흘째 되던 날, 코리는 어떤 아버지가 울고 있는 소녀를 안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아이고, 불쌍해라. 코리는 생각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나도 저 애처럼 생각하고 있었구나. 깜짝 놀라서 코리는 우는 것을 멈추었어요. 아버지는 더 이상 코리를 학교로 끌고 가지 않아도 되었어요. 코리는 놀이와 함께 학교에 갔어요. 그리고 여러분, 코리는 학교가 그렇게 나쁜 장소만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답니다. 아주 어려운 셈법을 혼자 할수 있을 때 아주 신이 났어요. 그리고 어려운 질문에 답을 했을 때 선생님이 잘했어요 라고 말해주는 것을 들으면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코리의 사촌인 도트는 코리와 나이가 같았어요. 그들은 함께 할렘의 큰 교회에서 놀았어요. 도트의 아버지는 그 교회 관리인이었기 때문에 코리와 도트가 거기에서 놀아도 야단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오후 어두워지고 있었을 때 코리는 색깔을 들인 창문을 통해 희미한 저녁빛이 비추는 것을 보고 있었어요. 그 광경은 코리에게 예수님이 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기억나게 해주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이 코리가 아주 행복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코리야, 어서 집에 가자. 난 겁이 나. 라고 도투가 말했어요. 겁이 난다고? 코리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너와 함께 바로 여기 계시는데 어떻게 겁이 날 수가 있지?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려운 거죠? 코리도 한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힘들었는데요. 다른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담대해진 것 같은데요. 우리 해피데이 친구들도 코리처럼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한 주간 되길 기도합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